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청자 여러분. 한 주간에 또 뵙습니다. 조금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제가 이뒤 벽을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했어요. 사실 약간 노란색이 들어간 색깔이었는데, 하얀색으로 새로 발랐습니다. 하얀색이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 볼드를 떼고 말이죠. 페인트를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할 텐데 말이죠. 지난주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소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기도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기도, 그 기도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구절을, 그러니까 6장 10절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기도를 지난주도 이번주도 계속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갈렙과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어요. 그 기도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합당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갈렙의 기도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도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두 기도, 갈렙이나 야베스, 이두 기도에 대해서 기복신앙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방송이 잘 나오는군요. 몇분 들어와 주셨는데, 가만있어 봐. 제가 이 패드를 준비했으니까 패드로 이제 봐야 되겠어요. 기도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기도는 제일 처음에 제가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은사주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신이 천상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영계에 진입한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또 나는 하늘의 뜻을 아니까라고 하면서 성경의 기록 이외에 자신이 뭐 특별한 그런 하느님과의 대화 혹은 교제의 통로를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모두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incarnational ministry,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구약 시대도 내내 하나님께서 자신이 특정한 그 인물들을 픽업해서 사용하실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임하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 하나님과의 자기만의 소통을 한다, 자기만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한다, 이건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뭐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 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언젠가 뭐 이미 한번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지금 설교는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또 누가 해석한 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흡사자기가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듯한,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특별한 세계에 영의 세계에 진입하는 듯한, 그래서 관상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관상기도. 뭐 캐톨릭에서 먼저 받아들였는데 뭐그 모라의 경지에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죠. 사람이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묵상을 하다 보면,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하고, 철학에서는, 사유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인도에서도 돛 닦는 사람들이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 한참 갔다 보면, 내가 싹 비워지는 상태가 되고, 그때, 나의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이 싹 비워지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비워졌을 때, 온전히, 거룩하시고 영이신 그분이 내게 임할 수 있고 그분과의 교제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하는 기도, 그게 관상기도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예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셔야 할 것이,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다. 우리도 말이에요. 자녀랑 대화를 할 때, 뭐 자녀가 자녀의 언어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교육받은 사람으로 또 인생을 더산 사람으로 그 어른들이 쓰는 용어나 언어를 구사해서 그 자녀에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똑같으신 거거든요. 하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소통 방식을 하나님 취하시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엉뚱하게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에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주께서 약속하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의 간청, 간구, 이걸 들었죠. 그러니까 땅을 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가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는 기도, 이거. 근데 이게 땅, 즉 지경의 확보라든가 확장, 이에 대한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저 교회 건물, 저 부동산을 이미 이제 교회로 쓰고 있는 그 교회를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적인 건물, 이걸 내가 교회 건물을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땅,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확보하려고 할때 교인들 데려가서 일곱 바퀴를 돈달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일곱 바퀴를 돌지 않더라도 그 땅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런 땅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땅을 확보하거나 확장 혹은 지경을 넓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땅,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기업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사실은 기업이라고 돼 있지만 유업이죠. 유업, 그러니까 유산이에요. 땅을 유산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땅이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물리적 특정 지역, 이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의 온유함이 지상에 누구보다도 더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표출이 됐던 거죠. 그리고 야베스 같은 경우도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애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했죠.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이죠. 그 시온성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우리가 시편 137편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간 그들이 시온성의 노래, 즉 찬송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찬송을 불러라.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므로 우리들이 흥이 나게끔 하여라 라고 온갖 모욕을 다 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서도 보면 그 성전에 있는 온갖 성스러운 기구들, 그릇들, 그걸 가져다가 술파티를, 술잔치를 벌이는데 술잔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걸 요구를 했던 거예요. 강요를 했던 거죠. 그런 슬픔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시편 137편에 나왔었어요. 그걸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7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절대로 안 잊겠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기억하겠다는 거죠. 간절한 거죠. 아주 간절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서 예루살렘, 시온성을 기억하면서 온갖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치욕 없는 모욕을 다 당하는 가운데 삶이 저당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시온성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갖고 그걸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럴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이와 같이 문학적으로 내 손은 말라 비틀어져라, 내 혀는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져라.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내게 있더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큰 것이, 이것보다 더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탄식조로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내 혀가 입천장에 차라리 붙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내가 그 예루살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내 손이 차라리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결단하고 사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소리쳐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7절에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이방 족속, 에돔의 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원수의 상을 내 목전에서 엎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시편의 또 다른 표현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내 땅,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간구가 사실은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그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케 달라, 그런 간구였죠.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라고 알고 있는 거, 제자들의 기도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고 Your kingdom comes,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런데 그 문장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두 문장이 같은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Your kingdom comes, 이거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가 사실은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했지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조금 더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한번 더 깊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 입장도 좀 살펴봐야 하잖아요. 우리 자녀 입장은 뭐냐 하면 아버지신 그분의 속마음을 좀 읽어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될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도 우리 주장만 펼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복 신앙을 전파하는 자들도 말은 근사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위에 전개되는 말들이 항상 자기 소원을 말을 해서 그래요. 그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제가 한번 비판했던 그 유기성 목사의 그 기복신앙 한번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래전에. 뭐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목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래요. 뭐 야베스의 기도 본문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뭐 삶을 바꾸는 기도 뭐 이런 식의 뭐 아무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뭐 1분, 3분, 뭐 5분 이렇게 들어봤는데 결국 다 기복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 입장에서 또 소통하는 가운데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면 그분이 먼저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뜻을 좀 살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 말한단 말이에요. 다. 뭐 조기가 말하네요. 뭐 김사만이 말을 하네요. 뭐다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이단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정통인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가 이단, 유대교가 정통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하늘의 섭리를 이루신 분이고 유대교 정통이 유대교가 아닌 것처럼 지금 다수가 법적으로 또 기독교계 내에서 그들이 정통이지만 그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단이죠. 처음은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근데 요즘에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중간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니 맨 앞만 같아요. 그들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들도 구원을 얘기하고 그들도 예수를 얘기하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도 다 해요. 그런데 그말 뒤에 나머진 다 틀려요. 다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요. 이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그렇죠? 이단이나 사이비나 그게 그거예요. 다 사꾼이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뭐 신학적으로 굳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신앙적으로 다 동일해요. 양을 잡아먹는 일이 때 불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그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 들어와주셨네요. 아이고 안경을 돋보기를 쓰고도 이 글이 작아서 큰일입니다. 네. 문형숙 자매님이시죠? 들어와주셨는데 작은 자께 성도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셨네요. 구제헌금에 동참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구제헌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면, 팟빵에도 이렇게 해놓고 있고, 팟빵으로 우리 창원 김성기님이 올려주시잖아요. 오디오 파일로 변경을 해서. 거기도 안내가 있고, 작은 자기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게시판에 안내가, 공지란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여러분 들어와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좀 알아야 해요. 그분의 심사를 헤아려야 하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일방적이 되지 않는 거죠. 대화가. 소통이 일방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되지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도 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갈렙도 보고 야베스도 보고 했던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런 예를 하나 더 공부를 할 텐데 그냥 스쳐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제가 성경을 씹어먹듯이 읽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곰곰이. 곰곰이 살펴보시고 현대를 살아가는 나도 한번 반추해보시고 나를 반추하면서 그 말씀으로 반추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프 스팬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쭉 한번 늘어나보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자였을 때도 있고 아니었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어떤 분들은 뭐그 모태신앙도 있으시죠. 모태신앙 같은 건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사회적 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시점들인데 그런 비기독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에 삶은 가치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늘어놓고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작게는 가정서부터 조금 더 넓게는 내가 살고 있는 것, 제일 크게는 우리가 속한 국가, 사회, 이것들을 한번, 이런 것들을 돌아가는 걸 슬쩍 보는 거죠. 왜? 내가 그 사회에 속해져 있으므로, 그 사회에 속해져 있다는 말은 내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내가 동떨어져서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직 천국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은 채 그저 교회 건물 안에 내 삶을 가둬놓고 하는 기도는 저는 하나님이 들으실까? 의심이 가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흑암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추종하는 자,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으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를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려면 당연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가 성경에선 세상이잖아요.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 빛이 세상에 왔을 때그 빛을 어둠인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인 사람들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 그 울타리 안에,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하는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실까? 저는요.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후원금 하고 싶고요. 우리 현재 선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거 지금 댓글 읽어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은 전도할 때 아니고 선교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몇번 드렸어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도를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먼저 주의 도를 좀 깨닫자. 주의 도가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걸 좀 깨닫자.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해 보자.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해봄으로써 영적인 성취감을 좀 누려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좀 경험을 해보자. 그래야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샘솟을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이런 기쁨이 내게 임하더라.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었구나를 내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해외로 나가서 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의 도를 깨닫자, 십자가의 도를 깨닫자, 부활의 삶을 살아내보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삶을 한번 매일같이 성취해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넘치는 것 같이, 그렇죠? 예루살렘 거기에서 벽에서 이렇게 그 사각형 그 울타리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듯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의 물이 흘러넘치듯이, 내가 그렇게 생명수가, 내게 전해진 생명수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그렇게 일을 하자라는 거죠. 선교 헌금은 특별히 하실 때가 있으면 그쪽에 하시면 돼요. 굳이 작은 자교회를 통하지 않으셔도 되고, 선교는 정말 한20몇년 선교를 하신 분이 계신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동생분이 조금 깨닫고 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그 형제가, 우리 형제가 과연 거기에서 주의 도를 바로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했었단 말이죠. 이전에는 그저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은혜로소이다,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 아니더라. 그와 같이 주의도가 왕성하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대한민국 교회에 보니까 주의도가 눈을 씻고 봐도 교회에 없더라. 이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나와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을 먹었던 그가 선교지에 가서 전했던 것은 결국 내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희생적으로 산건 이해가 되지만, 그가 전했던 성경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설사 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성경 헌금은 목사님의 페인트 비용. 제가 사실은 여기만 한게 아니라 집이 한 15년 됐는데 손을 한 번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카펫은 다 찢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문짝 같은 것도 엄청 더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페인트를 직접 좀 해보자, 그리고 뭐 썩은 나무 있으면 그것도 교체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30대 이후로 정말 시간을 박박 쪼개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몸이 옛날 그 30대처럼 안 따라줘가지고 고민입니다. 일은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선교사님들이 또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거짓은 아니니까, 주변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으신 분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적극 지원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주적 교회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교회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로컬 처치, 지역 교회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유기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됐다고 하는 그 유기적 생명체로 말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조직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구도 있고. 그런데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유기체의 성격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걸 담아내지 않으면, 그걸 실천해내지 않으면 교회로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칠 교회, 같은 그런 세상 집단에 불과한 교회 간판을 걸었으나 그런 교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체이지만 유기체의 성격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렇죠. 우리도 지역교회이긴 해요. 대한민국에 전국에 있고, 독일에도 이렇게 신앙상담을 해오시는 분이 있고, 꼭 신앙상담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고, 파리에도 있어요. 캐나다에도 있고, 월남에도 계시죠. 월남에도 계시고, 월남에 계신 분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읽어보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당신이 글을 쓰고 있는 걸,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런 걸 장문으로 써서 보내시기도 했는데, 제가 살짝 좀 지적을 해드렸는데, 두 번째 글을 보내신다고 하면 안 보내고 계시네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주적 교회, 그렇죠. 유기체로서의 그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니까, 꼭이 작은 자 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어 질 것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 누구라도 후원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얼마든지 주의 일을 도모하고, 또 실천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한 조직체를 만들어 놓고 그 조직에 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건 전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 사랑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주님 사랑님, 제가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떨어져서 갈수 있어요. 떨어져서도.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또 가는데 그때 한번 꼭 봬요. 그때 뵙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전국을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사시는 지역 쪽으로 제가 가도록 할 테니까 제가 가면요.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한 분이 같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디 사시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가기 전에 10월 달쯤에 제가 얼마나 많이 까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직전에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슬쩍 말씀을 해주셔야, 전화번호 알고 주셔야, 아, 제가 좀 찾아보면 있겠군요. 해주셔야 제가 이제 이렇게 그쪽 어디로 갈수 있어요. 꼭 봬요, 주님 사랑님. 요즘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저기 설교나 비밀의 제 올려져 있는 거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게 그건데, 한 10개 이상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인데, 매번 듣고 그렇게 스스로, 교훈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주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6장 10절 제자들의 기도에서의 그 기도, 간구, 그 간구에서 땅의 의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땅은요,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을 말을 하는 거죠. 자연 세계가 아니에요.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그 어렸을 적부터 신학교에 들어가고 뭐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뭐, 그래서, 워낙 그 달변이어서 교회를 크게 이룬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그 목사가 저한테는 여기 달라스에 사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질문 안 하고 저한테 질문을 물어오시는 분들이 뭐 종종 계세요. 가끔이 아니라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해와서, 이제 들어봤는데 조금 세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연 세계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어렸을 적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은 성구들을 외우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버무리고 해서 설교 같은 걸 달변이니까 뭐막할수 있는 능력은 배양돼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초 ABC도 모르는 것이다. 아니, 세상을 모르면 어떡해요? 세상과 자연 세계를 혼동해서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디나 용어가 특별히 있듯이 불교처럼 기독교에도 특별하게 용어가 있고 그 용어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터미널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데피니션과 터미널로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용어에 대한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기독교에서는, 아니,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구축한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고, 죄는 사탄의 유혹에, 거짓 영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임금.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라고 했을 때그 진, 사실은 큰 건물이라고 하는 문명. 이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문명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정신 세계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문화라든가, 그리고 그 문화를 표현했던 어떤, 건물이라든가, 뭐, 어떤 그 조각들, 이걸 포함해서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이 담고 있는 정신 있잖아요. 뜻. 사탄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다 죽이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죽이라고 했었을 때 그건 뭐냐면 일곱 족속이 만들어낸 하느님을 반역하는 그 세상 것들을 멸절시켜라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전세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전체를.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목사는 자기는 대놓고 이제 권세가 커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놓고 자기는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뭐가 어때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풍성이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무병장수하는 거다. 건강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뒷주머니에 천불도 꼽아 주신다. 우리 그 은행 계좌에 뭐 천불이 들어오게끔 해 주신다. 뭐 이런 말도 설교를 통해서 하는데 아멘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으로 말이 좀 샜는데, 땅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땅의 의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흑암이라는 세상,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 세상을 만든 죄인들, 그걸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 죄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그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를 오늘은 공부를 할 텐데 먼저 1장을 봐야 되는데 땅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땅의 삶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분은 성경을 하나 펴놓으시고 가서 보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게요. 거기 보면, 1장에 가서 보면, 요셉을 모르는 세 왕이 등극한다라고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보는 것,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새 왕이 이런 염려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한 거죠.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수가 점차 많아져.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우리보다 더 많아졌어. 수가 더 많아지면 그들의 힘이 아마도 우리보다 더 커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상황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 파악을 9절에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그 세상 임금이 그런 상황 인식하에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직접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근데 그 신중하게 대처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고 있냐면, 강제 노동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억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억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는 도시, 비돈과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건설 현장에 강제로 동원을 시켜요. 다수의 이스라엘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벌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이집트로 내려간 그 사람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불어나서 수가 많아지고 힘이 강대해지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부리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이 봤을 때 부리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수가 지금 현재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그 힘이 강하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든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 이들 여전히 부려야 하니까 세상 임금인 내가 저들을 내가 부려야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한 것이 저들을 노동 현장에서 혹사시키자.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숫자가 더 늘어나면 안 되니까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자. 노동은 여자도 할수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가운데 남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죽여버리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 왕이 신중히 대처했던 거죠. 이걸 보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반추해 보시자고요. 해석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뭐 저보다 훨씬 뭐더 자세히 알고 계시고 많이 듣고 뭐 하셨을 거예요. 지금 뭐 현대를 사는 한국인들이 쉽게 하는 말이 헬조선이란 말이잖아요. 헬조선.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조선.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뭐 상관없이 지금은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지도층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다 개인의 노력 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1980년대도 이미 한국이 그때 막 이제, 뭐 아시죠? 우리나라가 1975년 혹은 1977년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전 세계가 경기가 굉장히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 물결을 우리도 탔어요. 그래서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잘 살아지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턱도 없었어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요. 산업 기반도 굉장히 취약했죠.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다국적 기업이 호시탐탐 이제 지금 약소 국가들을 노렸잖아요. 자본을 침투시키고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은 보호주의 무역으로 돈을 벌었으면서 뭐 똑같이 뭐 문을 개방을 하고 열게 하고 아니면 노동력을 싼 값으로 쓰기 위해서 옛날에는 가트 체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 세금 혜택을 관세 혜택을 주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개발 국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그걸 전 한국에 있을 때 몰랐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월급 이외에 베네핏이라고 복지에 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해 줘야 하고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뭐다 시간제로 일을 하고 사무직이든 무슨 뭐 생산직이든 할거 없이 다 시간제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조금 작은 직장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다 그랬는데 뭐 밤에 일하거나 주말에 일하면 시간당 한배 반을 줘야 하고 또뭐몇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외국인을 2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법이었고 그랬어요. 법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백인이 수가 많으니까 똑같은 날짜에 입사해서 똑같은 공과가 있으면 유색인종이라고 불리는 아시안이나 흑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진급하게 해주는 것이 법이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진 않았겠죠. 법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공과를 뭐 알겠어요? 그 회사의 비밀이라면서 알려주지 않았겠죠? 결국 자기 후배들, 학교 후배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랬었다는 거죠. 여기 와서 보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베네핏이라고 하는 복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무슨 공장 같은 데를 다닌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유명한 회사도 그 생산 현장은 형편없었어요. 정말 형편없었어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때 80년대 초반에, 막 이런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때 이미 한국에서. 이미 외국에서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뒤늦게 그런 말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다국적 기업이 약소국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일 거고, 거기에 자본으로, 그 다음에 기술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뭐 이런 것들로, 침투를 해와서 그 나라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약탈해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구조적 모순이 있었는데, 이런 구조적 모순 하에 개인이 아무리 노력이라는 걸 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형편이나 상태에 다다랐는데 그걸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 버리는 거죠. 물론 자본가들, 세상 임금들은 그중에 몇을 골라서 샘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면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어라고 샘플들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홍보를 해야 돼요. 근데 다 그렇게 될수 있는 것처럼 최면을 거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구급공무원 뽑는데 뭐 100대 1, 1000대 1막 이런다고 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뭐 형편없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대학교 공부가 필요 없어도 가능한 그런 일에 머리 싸매고 경쟁을 하 버리고 있고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열정 페이 이런 게 생기고 요즘에 뭐 대선 같은 거 하면서 애국 페이 이런 거 생겼죠. 우리나라도 좀 이제 직업군인 하였으면 좋겠어요. 일본 국방력에 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국방비는 일본이 40조, 한국이 38조를 쓴대요. 2조밖에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방력은 반도 안 된다는 거죠. 해군력은 40%도 안 된다고 하고 거기는 무슨 아왁스 비행기도 두 대를 갖고 있고 탁구공도 찍을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뭐 군인 수는 15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 60만 대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또 우리도 한 10만이나 15만으로 줄여서 직업군이나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애국페이라고 라는 말을 지금 이번 대선 때 처음으로 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00만에서 250만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법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그냥 멀쩡한 일, 멀쩡한 거죠. 그렇죠?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를 치부하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달동네 우파 자신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게 답답한 일이죠. 청년 주거 빈곤층이 있대요. 139만 있답니다. KBS 방송에서 그랬대는데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살거나 아니면 14제곱미터가 안 되는 공간. 그러니까 14제곱미터면 4미터, 4미터, 4미터, 4미터 그럼 16이잖아요. 그러니까 4미터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면. 한쪽은 4미터, 한쪽은 뭐 3.5미터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 사는 걸 주거 빈곤이라고 하는데 2005년도에 36%였대요. 청년들은. 전체 평균이 25%였는데 청년들은 36%. 2015년도에 방송이 됐다는데 사장님의 눈물 SBS 스페셜이 있었대요. 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해버린 이런 경우죠. 556만 명이 2015년 기준 있었답니다. 그러면 556명이면 6만 명이면 4인 가족으로 하면 2천만 명이 넘어요. 자영업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국민 수가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2014년도에 망한 장애영업이 8만 9천, 그리고 3년 안에 문을 닫는 장애영업은 60%, 형편없는 거죠. 이래서 헬조선, 헬조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 보시자고요. 그래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탈출하려고 하고 탈출을 감행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탈출로가, 물론 탈출하고 나서 광야길을 38년 돌아갈 때에,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분명하게 그 풍요로운, 거기에 있으면 마늘과 고기는 충분히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사흘 광야길로 발걸음을 뗀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딱 하나,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풍요의 땅 이집트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거든요. 광야길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떠나서, 우리가 떠나서 사흘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거든요. 광야로 진입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집트라도 좋다. 이집트라도. 그냥 고기하고 마늘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는요, 브레인워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배울 만큼 배운 거죠. 대학 공부까지 했는데, 그렇죠. 대학 공부까지 했는데, 청소부 모집에 뭐 100대 1, 1000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세상 임금이. 세상 왕이. 그렇죠. 곡식을 저장할 도시 두 개를 만드는 건설 현장에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중환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더 중환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어버리는, 이제 벽돌을 구울 때에 제공했던 기본적인 재료, 그것조차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구워내라고 하는 상징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중한 노동에 시달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중한 노동도 좋다. 노동이라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노동이라도 하게 해달라. 그렇죠? 노동이라도 하게 해달라. 그런데 누군가 간혹 이런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비정규직, 아예 세상 임금이 4년마다 비정규직 뭐 이렇게 하겠던 거, 다시 계약을 하겠던 걸 2년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겠다는 거죠. 뭐 이랬다거나, 최저임금도 안 주고, 청년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뭐 뭐 청년 주거 빈곤증이 날로 증가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아닌가?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가난을 대물림 하는 그 고리를 제도적으로 끊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이와 같은 것들은 잘못된 점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재벌들이 사내 보유금으로 뭐 수백조를 갖고 이제 800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돌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제도를 통해서 그 돈이 이렇게 사회로 돌고 돌게끔 해야 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만 해도 보유세가 높아요.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많아요. 제가 뭐 재산도 없지만 제가 그동안 이 집을 30년 분할상 하나 가지고 내고 내고 내고 내고 내다 보니까 뭐 몇만 불이 내 돈이 됐어요. 이집 가운데서 몇만 불이 이제 제 거가 됐거든요. 집값이 좀 오르고 해가지고 그거 더하니까 뭐한 7, 8만 불이 제 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팔아서 7, 8만 불을 제 손에 쥐잖아요. 그리고 1년 안에 이 7, 8만 불을 다른 데 쓰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두들겨 맞아요. 많이. 그러면 더큰 금액은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돌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사회에서 돌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한국은 보유하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내 보유금으로. 한국의 대기업,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땅투기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에 모은 삼성이 컸어요. 그죠? RC, 그, TV나 그저 주문자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노동,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 따먹은 거죠. 그렇죠? 내가 개발한 TV 수출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70년대 말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이 뭐 대단했나요? 현대가 뭐 대단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돈을 정부가 보증을 써서 가지고 오면 그게 다 악성 빚이었단 말이에요. 1년이나 1년 반짜리. 그러면 그걸 정부가 대신 갚아주죠. 정부가 누구 돈 갖고 갚아줘요? 국민 세금. 그리고 그돈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사업을 벌였냐? 아니잖아요. 일부 사업에 투자하고 상당 부분 땅을 샀잖아요. 지금은 LH라고 하지만 옛날에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가 있는데 이들하고 다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개발 붐이었으니까 개발한 땅을 미리 똥값을 사서 개발 발표 나오고 나면 비싼 값으로 되팔고 하는 식으로 재산을 축적한 게 한국의 재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와 같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에 헬 조선이라는데. 근데 옛날에는, 보릿고개를 니들이 겪어봐서 알아, 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신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즘 것들은 뭐 의지력이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잡시어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해요. 그리고 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 그랬을 때, 내가 말이에요. 내가 하고픈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느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무슨 응답인가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게 오늘, 출애굽기 2장, 1장의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 상황을 1장에 확 담아 놓으시고 2장에 23절, 24절, 25절, 3절에 이렇게 이런 구절을 기록해 하시고 우리 손에 남겨 주셨어요. 읽어 보시자고요. 이거 우리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죠. 1장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23절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 이집트에서 세상 임금의 종살이를 하는 건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 임금,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의 종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장에 가서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삶으로부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탈출의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왕 밑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속해져 있고 결박되어 있어서 세상의 법제도 장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그 엽전을 가져와 봐라, 동전을 가져와 봐라, 거기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쓰여 있더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가서도 국세와 공세를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와 공세는 바치는 걸 하고 살 수밖에 없음을 그리스도 나라 도래하기 전까지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 임금의 세상에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3장에 로마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세와 공세를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에게 복종해야 할 부분을 그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육신의 삶을 살때그 부분은 할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람직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 임금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그리고 세금 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사무엘상 8장에 이미 말해놓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고 바람직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선한 왕뿐만이 아니라 악한 왕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로서의 그뜻 안에, 계획 안에서 움직여질 거니까 그래서 복종하라고 했던 거예요. 로마서 13장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는데 부르짖었어요. 뭐 때문에? 고된 일 때문에. 고된 일 때문에. 제가 여러분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 이제 뭐 인생 대충 삽니다. 실제로도 대충 살고 싶어요. 실제로도 막 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서 명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귀에 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을 탁탁 뿌리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거죠. 제가 지금까지 듣는 말이 뭐냐면 세상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살고 싶은 거예요. 모르고. 세상에서 함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전히 못 사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에 여전히 시달린다는 거예요. 노동에.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시달리신 분이 계시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좀더 잠을 길게 자고 말해요. 좀 책도 좀더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근처라도 이렇게 좀 자주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쫓기듯 하는 삶이 있어요. 그걸 봐요, 제가. 그게 보여요. 제가 쫓기듯 사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게제 눈으로 보이는데 그 삶으로부터 뛰쳐나가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저를 볼때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반추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두고 나면. 그렇죠? 설사 여러분들이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하는 기도는요, 어떤 것이 되지냐면 그 고통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 안된 일들이, 슬픈 일들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밖에 나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일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해요.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된 일 때문에. 그랬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23절에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들으셨대요. 세상 임금에게 결박되어져서 죄의 종살이밖에 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들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받고 너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이 후손들인 즉그 족장들인 그 아들들로 그 사업이 승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에 이르러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래서 약속의 후손으로 야곱 때부터 못을 박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 신약 원어로 보면 이게 좀더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니까 그건 천천히 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도록 하고 무슨 언약이었냐면 이런 언약이라는 거죠. 신약의 원어로 가서 볼게요. 신약의 원어로 요한계시록을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4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지파에 대한 기록이 5절부터 쭉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루벤에서 1만 2천, 갓 지파에서 아셀 지파에서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열두 지파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열두 지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에, 그렇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 그 전까지 회복된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은 영적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겐 육신적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서, 물리적 도시인, 특정 지역 예루살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은 상징적 의미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물리적 도시인 그 지역인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거기 가서 기타 치고 띵까 띵까 하면서 뭐 행진하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죠? 아, 그 사람들 뭐였더라? 아무튼 있었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는 인터컵,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그를 사실은 정치적이지만 종교를 바탕으로 한 정치죠.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한 정치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지지하죠. 그렇죠? 이것은 온전히 종교로만 혹은 정치로만 해석이 안 돼요. 종교와 정치 두개 다를 봐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에 입이 되고 있는 세계 6개의 가장 크고 중요한 매스미디어의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것, 세계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의 언론과 그다음에 세상 권세인 미국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뭐 심지어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최종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런지 미국의 근본주의가 전 세계 기독교를 지금 점령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근본주의는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요번에 벌어진 일이 성조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깃발을 들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흔들더라. 근데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천국을 상징하는 거지. 이 땅에 적이 있는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계시록 7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이 되지 않는데 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회복게 되는 거죠. 슬픔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삶의 고통 때문에, 삶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삶이 사지로 내몰려서, 그래서 고통의 눈물을 아픔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가보실래요? 21장, 21장에 가보시면, 21장 1절서부터 읽어 드릴게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유,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이거 보세요. 물리적 도시가 아닌 걸알수 있죠? 금세 단장한 신부 결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 도시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 그렇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었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모순이 뭐죠? 여러분?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모순.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재점에 보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보기에 좋게. 그렇죠? 낙원에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원래 하셨던 거예요. 하셨는데,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삶, 인생의 기륭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지옥 형벌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명이 유한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특정지어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유한한 육신적인 죽음,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님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 그 가지고 죽었으면 어때? 영원히 살 건데. 그런데 그의 죽음을 못 안타까워했던 그 심지어 예수가 왕인 것을 고백해서 기름을 발에 부었던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당신이 좀 일찍 왔었으면 브라더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한번 죽는 것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무엇으로 담고 있냐면 그림자로 육신이 죽는 거로 그 그림자를 담는 거죠. 그리고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로 담아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를 깨우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왔잖아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목적이. 그런 거였어요. 물로 심판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최종 심판은 아니잖아요. 최종 심판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 물 심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모순은 뭐냐면 죽음인데, 그 죽음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과 같은 삶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2장에 마지막에, 23절서부터 25절에,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불을 지졌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의 지시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죠. 세상 왕의 명령대로 따라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전 설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세상을 이겨놓으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세상에서 세상 임금들에게 감히 명령하듯 말을 했습니다. 선언하듯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겨놓으라. 과거형이죠.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승리의 남은 나는 동참한 삶을 살고 있노라. 너희들이 내 육신은 좌지우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삶만큼은 좌지우지 할수 없느니라. 나는 육신은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너희들 네가 것들, 세상 임금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몸도 죽이고 영혼도 능히 죽이는 그 신,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할 뿐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그래서 매일의 내 삶을 사는 것뿐이지.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라고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뭐 말을 또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약속을 이렇게 제가 잘못 지키네요. 한 시간 남짓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끝마무리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패드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여러분들 삶을 절대로 교회 안에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목사에게 두 손을 내밀어서 목사가 채워주는 그 수갑을 차고 인생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기도드리는 것은 가증하다고 했으니 그 율법자리를 어디서 해요?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그 모든 삶들, 그 삶을 여러분들이 반추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삶을 비밀 해제.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많은 말들을. 그렇죠? 그 삶을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자기 계발서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를 이해해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그 여러 가지 기도들이 설령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 이런 류의 오류가 보인다고 하고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 좀 잘못된 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귀를 열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마음에 담으셔서 언약을 떠올리시고 그 언약을 그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그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내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내면 나는요 하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광된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칭의성화 영화잖아요. 그 영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그와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가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고. 이게 신학적으로 용어만 다르지. 제가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같다. 그렇죠? 칭이나 성화나 영화나 내용적으로는 다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성낙교의 표현을 보고 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아, 저희 못 봤는데. 성낙교의 면은 귀신론에 사로잡힌 그 양반이죠? 김기동 맞나요? 뭐이 사람도 말발이 되게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요 성낙교 다니는 분들을 알고 계시면 그 사람에게 가장 크게 하늘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는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빨리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있어서 개혁해보고 있다? 그런 거 성경의 원리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탈출하는 거죠. 성경 원리는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그 여력이 있으신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 집단, 그 왕따,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견뎌내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광야길로 접어드시는 거죠. 형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거죠. 지금부터. 그렇죠? 그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걷다 보면 나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나도 좀 편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좀 편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제공되는 고기와 마늘만을 먹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수 있어요. 순간순간 들수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여러분들의 오늘 삶을, 그렇죠? 오늘 삶에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 두번 얘기했죠? 그렇죠? 그 NIV 번역에서는 좀더더 실감나게 했어요. 미국 사람들 뭐 하면 예스 그러잖아요. 예스. 그렇죠? 예스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물론, 그 헬라어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돼 있어요. 근데 영어 번역에는 Yes! 이렇게 되세요. Yes!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이렇게 되세요.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Oh, yes!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 잡혔을 때, 로마 관원에게 잡혀서, 내가 죽게 될지 몰랐을 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설령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관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뿌리는 제사를 말을 하는 건데, 그럼 자기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설령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그와 같은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오, 예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구지표라는 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은 행복하고 다르다니까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그 기쁨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회 그 대화를 나누면서 생겨지는 기쁨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목하다고 할지라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 먹게 되면 감사하지만 못 먹게 돼도 감사해. 라고 하는 기도. 그렇지만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내가 꼭 붙들고 살아야지 그 사는 것으로 기뻐지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다 보면 기도할 것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황 목사 설교를 들으면 기도할 게 사라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수도 없이 지금까지 만났거든요. 들었어요, 제가. 왜 그래요? 기복신앙 빼고 나니까 당장 기도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그 들으시는 거, 마음에 담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다못해 주기도문도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 한절한절 떼서, 한구한구 떼서 씹어먹듯이 묵상을 하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주기도문을 몇 주에 걸쳐서 아마 4, 5주인가 7, 8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것도 병행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마지막 질문.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먼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버리시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버리시고. 아무래도 버린다고 마음을 먹어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냐면, 가능한 한 지금까지 들었던 것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반대를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컨셉들 있잖아요. 어떤 개념들, 관념들, 아니면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들, 이런 것들을 말로가 아니라 적어보시라. 말로 하면 까먹어요. 금세금세. 그러니까 적어보시라. 적고 나서 그걸 내 언어로, 내 언어로 그걸 써보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 그러잖아요. 구원. 그럼 구원이 뭐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 같은 게 너무 큰 토픽이니까 그렇긴 해도 아무튼 그걸 한번 쭉 써보세요. 또 하나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알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게 무슨 뜻인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뭐지? 이런 거. 제가 방송인가 설교인가 했는데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그 사건을 다시 구성을 해보세요. 현대어로다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섯 가지 뷰에 따라서 하게 될 거예요. 뭐예요? 윤리관, 그다음 역사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이 뭉뚱그려져서 그것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더 디테일하게 한개한개한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지금까지 제시됐던 거 뭐냐? 그 역사적인 사건의 정황을 알아야 된다고 많이 지금까지 목사들이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사건에서 교훈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 같은 걸 일단 그냥 넘기세요. 인명 같은 것도 넘기세요. 시대도 넘기세요. 이게 몇 년도에 벌어졌던 일이냐 이런 것도 그냥 넘기시고, 아,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어려운 이스라엘 이름으로 뭐 세계가 나는데 그건 그냥 철수, 영이, 뭐 갑돌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지명도 뭐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뭐 전라북도 뭐 어디, 뭐 경상남도 어디, 뭐 이렇게 지명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스토리만 여러분들 이렇게 취해 보세요. 근데 그 스토리를 통해서 얻을 교훈이 뭔가를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형편없더라도 내 언어로 그걸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그 작업을 했거든요. 오랜 시간. 그 작업을 해 보세요. 그 작업을 해 보시고, 아, 이게 맞나? 이렇게 그런 걸 자꾸 해 보시다 보면 그 해석이 성경에 다른데 걸리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다 보면 신약에 있는 이거랑 충돌이 되네? 이 해석이 말이 안 되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만나 해석 같은 경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 간절히 내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도 먹을 걸 주신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삶 앞에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 쭉 가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니잖아요. 그 만나가 예표하고 있었던 것은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이와 같이 충돌되는 게 있는데, 먼저는요,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읽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 충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들. 생기면 생길 때마다 그거 해석을 조정해보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스스로 많이 하셔야 내 거가 되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저를 비롯한 누구에게 자꾸 듣기만 하시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좀 들었나요? 5년 들었나요? 10년 들었나요? 10년 공부하면 대학교에서 박사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사는커녕 안 되거든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내가 스스로 연구를 안 해서 그렇죠. 배움은 두 가지가 단어가 있잖아요. learn하고 study. learn은 많이 하는데 study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언어로 자꾸 말해 보는 거예요. 인물, 사건, 뭐 어떤 컨셉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언어로 자꾸 해석을 해 보고 설명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한테 주의도를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누가 와서 툭 치듯 물어봐도 그 사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툭툭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본 다음에 우리 작은 자교회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든가 단톡방에 올리시면요. 제가 대답을 안 해도 다른 분들이 막 대답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일견 일리가 있는 말씀들을 막 하시거든요. 그것들을 추려서 또 들으시면 조금 또 이해폭이 더 넓어지실 수 있고 깊어지실 수 있습니다. 저의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 계시는 분께 물어보는데요. 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늘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남에게 듣는 대답은 항상 겉돌아요. 그런데 요거는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진리가 말해요. 진리는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이기만 하면 그 해석은 잘못된 거죠. 남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이어야만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적용되는 건 내면에 있는 목소리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면에 있는 목소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딜루전에 빠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읽어도 읽어도 문학적인 표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은 아트예요. 종합적인 아트,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문학적인 작품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것도 출애굽기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1장에 가서 보면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 모두 70명이다. 7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낳고 낳고 번성하여 모세가 데리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 모세가 토설하기를 60만 명이라고 해요. 60만 명. 그리고 민수기 사람을 세는 기록에 가서 보아도 60만이 조금 넘는 거로 나와요. 그런데 그때 계수가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했으니까 실제로는 더 됐을 수 있어요. 그때는 더 났을 텐데 4인 가족만 해도 200만이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이 되지 않아요, 사실. 그게. 고구려가 까먹었네. 죄송해요. 인구가 어느 역사 거기서 봤는데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그 이집트, 그것도 겨우 고센 지방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어느 기록에는 430년, 어느 기록엔 400년, 어느 기록에는 4대 만에, 3대 만인가 4대 만이죠? 만에 그렇게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 기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숫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대수에도 갖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필사하는 과정에 오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류인데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건 그것이 결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진리들을 훼손하지 않아서 그렇죠.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아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싹 제거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이 성경은 문학책이니까 문학적인 작품으로 읽으셔야 하고, 과연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만 구체적으로 그때 이집트의 고센 지방을 향한 이집트 왕의 정책이었는가? 역사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냥 성경 기록이에요. 저는 이걸 문학 작품,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팩트냐 아니냐,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에 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관계없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게시판에도 써놓고요. 이렇게 뭐한 서너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녹음을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웹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성경이 진리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렇죠. 성경이 진리라는 거지. 진리가 다 달라요. 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과학도 물리에서 말하는 것과, 뭐 생물에서 말하는 것과 진리가 다 다르지요. 생물에서 데이터를 조합해서 진리처럼 말하는 것과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 달라요. 그리고 인문학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 기독,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했을 때그 진리는 I am the truth. 내가 곧그 진리다. 그 진리.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진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거죠. 죄로부터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진리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이 책은 나에 대한 책이로라 라고 말을 하죠. 성경이 영생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묵상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야. 구약.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오류가 없고 그 진술에 그렇죠. 부족함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Inerrancy, infallibility. 그렇죠. 이두 가지 이런 측면에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문학적인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아내시는 거죠. 아, 오늘 기도를 말씀하다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시간 40분을 했네요. 여러분, 또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상황이 아무리 약해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늘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